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시위대를 분류하는 기준, 그 기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검찰이나 경찰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본 글입니다. 한번 그 기준이 어떤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위대 맨 앞에 있으면 주동 세력, 시위대 가운데 있으면 핵심 세력, 시위대의 뒤쪽에 있으면 배후 세력, 뒤쪽에 있으면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면 배후 조종 세력, 참여하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묵시적 동조 세력이 되고요. 왼쪽에 있으면 좌익 세력, 오른쪽에 있으면 위장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별만 멀뚱멀뚱 보고 있다면 그들은 김일성 추종 세력입니다. 자, 오늘 첫 곡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영화 사랑의 용기 Shining Through 중에서 골랐습니다. 데어드 해리슨이 부릅니다. I'll be seeing you. Summer's day, in everything that's light and gay, I'll always think of you that way. Shining Through, 사랑의 용기 중에서 I'll be seeing you 띄워드렸습니다. 안병립 학생 병성이, 희정이, 유명이, 미자, 한상이랑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죠. 네어드로 해리슨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어요. 슈이데를 분류하는 기준, 뭐 아무렴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벌써 김일성 추종 세력이 될게요. 저 별 멀뚱멀뚱 쳐다보는 일 아주 잘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무더운 날, 여름날 그러면 괜히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창문 열고 밖을 내다보면 그래도 조금은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을 자주 찾아보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만 되면 여러분 항상 생각나는 영화 음악 있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테마인데요. 영화 음악의 거장인 막스 스타이너가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는 퍼시페이스 악단이 연주를 해서 1960년도 최고 히트곡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참고로 테마 음악이 대히트했던 경우를 보면 영화로는 샤프트, 스타워즈가 있었고요. TV 시리즈로는 스와트와 마이애미 바이스가 있었습니다. 모두 빌보드 넘버원을 차지했었죠. 자, 여하튼 피서지에서 생긴 일, 서머 플레이스의 테마는 퍼시페이스 악단을 이지 리스닝계의 정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영화는 1959년에 발표됐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허락한 두 젊은 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부모의 애정 문제,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50년대 말 무렵의 미국은 하이틴 문화가 아주 급상, 아주 급부상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심했던 시기였는데요. 또 이혼 문제, 미혼모 문제, 가족 붕괴 현상, 베이비붐 세대들의 탄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우러진, 함께 복합된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조니 역에는 트로이 도나휴가 맡고 있고요. 여자 주인공 몰리 역은 산드라 디입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은 모두 신인들이었는데요. 이 영화 이후에 청춘 콤비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피서지에서 생긴 일,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주니의 부모가 경영하는 파인섬의 모텔에 몰리의 가족이 피서로 오게 되고 또 고등학생인 주니와 몰리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니의 어머니와 몰리의 아버지는 과거의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어른이 파인섬에서 아직도 꺼지지 않은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각기 이혼하고 다시 재혼합니다. 그렇다면 조니와 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여름밤의 시네마 천국, 오늘은 델모 데이비스 감독의 피서지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는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하게 됐죠?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 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Formation's coming in. Coming in slow, Quad. 파란 하늘 아래 싱그러운 파도가 넘실대는 곳. 미국 동부 메인주의 아름다운 여름 휴양지 파인섬입니다. 그리고 이 파인섬의 해안 언덕에 고급 숙박시설인 파인 모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모텔을 새로 단장하느라 여념이 없는 주인 바트. 그에게 뜻하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어, Sylvia. This is very amusing. Almost hilarious. Remember that fellow my father hired as a lifeguard and tutor about 20 years ago? Ken Jorgensen? 발신인은 켄 조겐슨. 20여 년 전 파인 모텔의 인명 구조원으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백만장자가 돼서 아내와 딸을 대동하고 이 파인 섬에 들르겠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를 이곳에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트의 아내 실비아가 아주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다름 아니라 켄 조겐스는 옛 시절 그녀의 애인이었기 때문이죠. 실비아는 당시 가난했던 그를 버리고 파인 모텔의 사장 아들인 마트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Well, he says, what a triumph. I'll just go and stay there. Maybe Bart Hunter will carry my bags. I might even give him a tip. Obviously, I'm turning him down. For the love of God, why? 그런데 솔직히 마트는 켄을 자신의 모텔에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한때 파인 모텔의 종업원이었던 그가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도 기분 상하는 일이지만 만약 여기에 와서 거들먹거리기라도 한다면 그건 정말 참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아내 실비아는 요즘처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켄 같은 큰 고객을 놓칠 수 없다면서 남편을 설득하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예대인 켄이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실비아는 남편을 설득하는데 성공합니다. 마리. 요트 한 척이 물살을 가릅니다. 파인섬이 멀리 보입니다. 자신의 요트 갑판에서 켄은 외동딸 멀리에게 파인섬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The islanders are still there to you, aren't they, Papa? Then why are you coming back? Maybe I just want to check. 남들에게는 그저 여름 피서지일지 모르지만 이 아빠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야. It's a lot more than that to me. And I hope it will be to you. 그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의미란 바로 예대인 실비아지요. There's a boy up there watching me. 섬을 구경하던 몰리의 망원경에 한 청년이 포착됐습니다. 그 청년 역시 해안 언덕에서 망원경으로 몰리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몰리가 손짓을 하자 청년은 황급히 언덕 너머로 사라집니다. 이 짧은 만남, 바로 몰리와 바티의 아들 조니의 첫 번째 만남이었죠. All right, you two, come below and dress for shore. 현실 안. 몰리가 아버지 켄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손에 자신의 브레이저와 거들을 들고요. Daddy, do I have to? You have to what? Wear this midi blouse to show like a 12-year-old. And she says I have to wear this armor-plated bra to flatten me out and a girdle. She says I bounce when I walk. Do I? Do I? 그 속옷들은 어머니 헬렌이 꺼내놓은 것입니다. 딸에 대한 일종의 경고죠. 어머니는 상류계급 출신의 보수적인 여자로 딸의 자유분방한 옷차림이 항상 불만이었던 겁니다. 여자는 옷차림이 단정해야 한다는 것. 이게 어머니의 평소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주장하는 단정한 옷차림이란 브레이저와 거들을 착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속옷을 입기 싫은 딸 몰리. 이해심 많은 아버지에게 불평을 터뜨리고 아버지는 딸 편을 듭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요트는 파인섬에 도착합니다. 미스 조긴슨, 미스 조긴슨, I'd like you to meet my father, Mr. Hunter. Welcome to Pine Island, ladies. 헬렌과 몰리 모녀에게 아버지 바트를 소개하는 조니. 그런데 조니의 어머니 실비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머리가 아파서 침대에 누웠다는데요. 사실은 켄을 다시 마주하기가 떨렸던 거죠. We're here as guests this time. We? Did you marry that pretty thing you were all? 잠시 후 켄은 방을 정합니다. 아내 헬렌 역시 방을 정합니다. 말하자면 각방을 쓰는 건데요. 두 사람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침실 창으로 맞은편 창문을 바라보는 켄. 잠시 후 창문이 열리더니 실비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0년 만에 만난 켄과 실비아.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의 얼굴 위에서 타오릅니다. 한편 조니는 몰리에게 정원을 구경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만 몰리가 장미가시의 무릎 위를 찔리죠. 치마를 살짝 걷어올려서 조니에게 상처를 보여주는 몰리. The rose thorn scratched you. Nothing. Did you ever catch fireflies? 걱정하는 조니. 괜찮다는 몰리. 두 사람은 이미 이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정원의 소나무 아래서 첫 키스를 나누죠.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진 손전등 불빛. 이때 아닌 방해꾼은 순찰 중인 관리인 타드입니다. 몰리의 어머니 헬렌 역시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입맞추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침실로 돌아온 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죠. Good girl, I know that. But you've got to use your head. You've got to remember that you have to play a man like a fish. You have to make him want you and never betray that you want him. That's what's cheap, wanting a man. Love should be more than just animal attraction. Yes, mother. 남자들 꼬임에 쉽게 넘어가는 건 싸구려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며 육체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어머니 헬렌. 몰리는 귀따가운 어머니의 잔소리를 뒤로 하고 아버지 켄의 방으로 갑니다. Of course, darling. I made a deal with Mama to stop fighting with you. 걔는 투덜거리는 딸을 다독거립니다. She's anti-sex. She says all a boy wants out of a girl is that. And that when the girl marries, it's something she has to endure. I don't want to think like that, Papa. She makes me ashamed of even having a body. And when I have a naughty dream at night, she makes me feel like hanging myself. How can you help with your dream? You can't. And don't let her spoil yours. Remember this. We've got only one great reason for living. To love and be loved. That's our sole reason for existence.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존재 이유라는 아버지 켄. 말하자면 어머니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신과 헬렌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20년 전의 옛 연인 켄과 실비아가 마침내 단둘이 만났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을 켄이 고쳐준 뒤였죠.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새벽 2시에 보트 창고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새벽 2시에 보트 창고. 켄과 실비아는 각기 이혼할 결심이 섰는지 확인합니다. We must be pretty funny with our strained faces and our guilt. We have to make choices, Sylvie. Do you want to get a divorce? Or do we meet like this when we can? Which is your choice? A divorce. If I can have Johnny. Same here. If I can have Molly.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켄은 딸 몰리를, 실비아는 아들 조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마마! 마마! Wait a minute, Randy! Mama! No sense killing yourself to say goodbye. I'm just going to the mainland drugstore. Your father will be back from Boston on Monday. Sir, may I have permission to take Molly on a sailing picnic around the island? Just the two of you? His boat only holds two, Mother. 이튿날 아침, 각기 볼 일이 있어서 잠깐 파인섬을 떠나는 켄과 헬렌에게 조니와 몰리가 사정합니다. 두 젊은이는 요트를 타고 싶었던 거죠. You'll be home by then. You don't seem to realize that they're old enough. Old enough to get into all kinds of trouble. Mm-hmm. 허락을 받은 조니와 몰리는 보트 창고로 뛰어가고 켄과 헬렌을 태운 배 역시 섬을 떠납니다. 그런데 켄은 사업차 섬을 떠났지만 헬렌은 이혼 문제 때문입니다. 파인섬에 오기 전에 이미 이혼을 결심했던 헬렌. 켄과 실비아가 한밤중에 보트 창고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관리인 타드를 통해서죠. 배우자의 불륜, 그러니까 이혼할 때 헬렌이 훨씬 유리해진 겁니다. 한편 2인용 요트를 타고 바닷물살을 가르던 조니와 몰리는 갑자기 드세어진 파도에 휘말립니다. 결국 요트는 파도에 뒤집어지고 두 사람은 파인섬 건너편의 무인도에 표류합니다. 들어보시죠. 조니와 몰리는 다음날 아침 해안 경비정에 의해 구조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Matthias, I sent for him from the mainland. I want you to take off every stitch you've got on and let him examine you. But we haven't done anything wrong, Mama. We slept all night. I'm not asking you for the truth because I know you'd lie. 몰리가 천연지 아닌지 검사하겠다는 어머니 헬렌. 의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Now do as I say. Leave me alone with your child, please. You're being of less than no help. Oh, please. I want my father. I want my father. Oh, please, no. Oh, please, no. I want my father. Oh, please, I want my father. I haven't done anything wrong. I've been a good girl. I haven't done anything wrong. Please. 아무 일 없었다면서 울부짖는 몰리. 치욕적인 검사를 받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조니를 만나 자초지종을 털어놓는 순간 어머니 헬렌이 뒤쫓아 나오고 말리는 어디론가 몸을 숨겨버립니다. Don't you hurt her again. Don't you hurt her. If you hurt her, I'll kill you. Don't you dare threaten me. 멀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조니. 헬라는 분노 어린 자니의 말투에 놀라 집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튿날 출장에서 돌아온 켄은 말리가 없어진 걸 알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모든 사실을 얘기 듣고는 자니를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는 헬렌을 나무라시오. 그러자 헬렌은 폭탄 같은 말을 뱉어버립니다. Of course you wouldn't. It would make it easier for you to sneak off and sleep with his harlot of a mother. 자니 편을 들어야 그 녀석의 어머니 실비아하고 놀아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는 거죠. 바트, 실비아, 켄, 조니 모두의 표정이 일순 굳었습니다. Then I suggest we all retire to our respective quarters. I suggest we find my daughter. Ken은 무거운 분위기를 피하려는 듯 Johnny와 함께 멀리를 찾으러 나가버립니다. Ken과 Johnny가 나가고 난 뒤 Bart는 실비아에게 오래전부터 켄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서 이혼 문제를 꺼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 조니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시죠.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맙니다. I don't want him ever to speak to you again except in my presence, period. Because you're a common slut. 아버지는 자니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자니에게는 몰리와의 사랑이 더욱 중요하죠. 아들은 부모를 저주하면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Is it? Is it as simple as that? Damn you both. 이제 모든 것은 변호사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혼을 한 두 쌍의 부부. 몰리는 어머니 헬렌에게, 쟈니는 아버지 바트에게 각각 양육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켄과 실비아의 재혼은 서두르죠. Dear Johnny, I guess you've read in all the papers about our parents. 부모들이 이혼하고 여름방학도 끝나고 몰리는 버팔로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기숙사에 쟈니는 메인주의 남자 고등학교에 각각 되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편지만으로 사랑을 확인하다가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 버팔로의 한 교회에서 재회합니다. Hello, Mom. Hello, Johnny. I thought the church would be empty. Pardon me. Are you members of the wedding party? No, we're... No, I'm sorry. Where can we go? We'll find a place. 쌓인 이야기가 너무 많은 두 사람. 근처에 있는 모텔로 찾아 들어가 못도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몰리에게 어머니 헬렌이 다그칩니다. 그러자 조니와 모텔에 있었다고 스스럼 없이 밝히는 몰리. 의심받을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헬렌의 매서운 손이 몰리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고 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몰리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자, 이 장면 들어보시죠. Where have you been? At a motel. A motel with John Hunter? We had a lot of things to talk over, and I knew I couldn't bring him here. So you went to a motel? Don't make it sound like a house of ill repute, Mother. All we did was talk. Or do you want to call another doctor to prove it? Merry Christmas, Mama. I've always said. 며칠 후. 아버지 켄이 몰리의 기숙사를 찾아옵니다. 실비아와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딸에게 달려온 거죠. 자신과 실비아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켄. 봄방학 때 몰리를 자신의 새 집에 초대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물론 저니도 함께지요. I'm glad you came. So am I. 봄방학. 조니와 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해변에 위치한 켄과 실비아의 새 집에서죠. 이 두 사람은 상대방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들의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의 남편으로 변한 것이 어색하긴 했지만 그들의 결혼은 그들의 문제고 조니와 몰리는 자신들만의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We've got to be good, Johnny. Good. Is it that easy to be good? 조니는 몰리를 안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럴 용기가 없는 몰리. 조니를 설득하죠. 결혼하면 되지 않냐는 조니에게 결혼은 먼 후일의 일이라며 그때까지 냉정을 찾자고 합니다. Is loneliness good? That's not what I mean. I think all of you is good. I know your lips are good. Now, Johnny, please. Can't I even hold your hand? Of course, but you don't seem to stop. You're right. 가까스로 냉정을 되찾은 두 사람. 하지만 사랑 앞에서 냉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냉정은 바로 그날 밤에 깨지고 말죠. 영화 킹콩을 보고 오겠다고 외출 허락을 받은 자니아 몰리. 하지만 그들이 간 곳은 극장이 아니라 바닷가의 조그마한 오두막입니다. Now. About King Kong. There's this big ape, and he's on top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and there are thousands of planes coming to attack him, and he bats at them. 킹콩을 이미 봤던 몰리, 쟈니에게 줄거리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킹콩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If anybody asks, just tell them about the end. That's the part everybody remembers. 한편 켄과 실비아 부부는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온 조니와 몰리를 보고 고민에 빠집니다. 20년 전 자신들이 그러했듯이 조니와 몰리 역시 사랑의 순간을 보냈음을 직감한 켄과 실비아.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나무래야 할지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봄방학은 끝났습니다. 몇 달 후, 버팔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몰리는 조니에게 장거리 전화를 겁니다. Are you sure? Yes. Where are you now? In the doctor's office. 몰리가 임신을 한 것이죠. 아직 학생 신분인 두 사람으로서는 별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No, but I had to call you. Darling, don't cry. We'll figure this out. How? I need you so much, Johnny. I'll come to you. When? Tonight. 일단 몰리를 안심시킨 조니. 바로 그날 밤 몰리에게 달려옵니다. Your hand's ice cold. Like that all over when I think about it. It's just the opposite with me. I feel warm all over. We're going to have a child. 아기를 낳자고 단호하게 말하는 쟈니. 하지만 그들에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학생입니다. 두 사람은 공리 끝에 파인 섬으로 쟈니의 아버지 마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파인 모텔이 폐허가 돼버렸고 마트 역시 폐인이 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 Who's there? Who's there? Coast Guard? It's your son, Johnny. Hello, Dad. Are you all right? 눈동자가 풀어진 아버지 바트. 아들의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술병을 꺼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었던 거죠. 자니와 몰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바트는 아버지로서 조언을 합니다. 좀 시간을 두었다가 결혼해도 늦지 않다고요. And then, if as time passes you discover each other again, we go ahead. Get married. Have my words made any sense to you? No, Mr. Hunter. Because you've left out the one word that really counts. Love. The love that Johnny and I have for each other.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몰리. 그러자 바트는 두 사람의 결혼은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Sorry to get you up, sir, but we want to get married. How old are you? 21, sir. Both 21. Got your birth certificates? No. No, but we can send for them. Come back when you have them. 한 살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식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미성년자임을 한눈에 알아본 목사는 두 사람을 내쫓아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갈 데가 없는 조안이와 몰리 차 안에서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켄과 실비아를 찾아가기로요. 그들만은 자신들을 이해해 주리라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건 겁니다. In a glass house. We're not throwing any stones. Thanks for warning us. 자니와 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켄과 실비아. 어린 두 사람이 자신들을 찾아온 게 다행스럽기만 합니다. 이윽고 켄이 결혼을 승낙합니다. 부모 동의하에 결혼은 정식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파인 섬에 막 도착한 자니와 몰리 이 어린 신혼 부부는 배점에서 긴 입맞춤을 합니다. 퍼시페이스 악단의 연주로 들어본 Summer Place,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네마 천국으로 보내드린 피서지에서 생긴 일, 1959년도 작품이죠. 참 옛날 영화예요. 그리고 보면서도 정말 옛날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영화 배우들이 정말 영화 배우들 같고요. 또 영화 내용도 정말 영화 같아요. 말이 안 되나요? 그 카메라가 여자 배우들의 얼굴을 잡을 때 소프트 포커스로 잡아가지고 산드라 디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은 음성만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움직임도 아주 큼직큼직하고요. 갑자기 과장되게 몸도 움직이고 눈도 깜빡거리고. 여하튼 정말 옛날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줄거리는 뭐 흔한 뻔한 거지만 음악이 좋았고요. 또 파도 소리도 간간이 아주 시원하게 들려서 여러분의 무더위를 좀 씻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역시 같은 테마곡을 이번에는 레터맨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A Summer Place. 서머플레이스 테마 레터맨의 음성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중원구 하대운동의 최은경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대학생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앞으로 종종 만나뵙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기 전에 중국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 골랐습니다. 충북 청주 북명동의 정보영 씨 보내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 엘레펀트맨의 테마 띄워드릴게요. 자,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 Thank you.